당신네들은 사형 판결을 듣고 있는 나의 공포보다도 훨씬 큰 공포심을 갖고 나에게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이 말은 16세기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로부터 심오한 유물론적 무신론 결론들을 이끌어낸 이탈리아의 탁월한 사상가인 조르다노 브루노가 종교재판에 의해 체포 투옥되면서 사형을 선고받았을 때 재판관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눈앞의 죽음을 앞두고도 당당했던 브루노는 현재도 진리를 전파하고 진보적 실천을 하다가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목숨을 잃은 위대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브루노에게 부당한 재판을 한 재판관들은 당시 사회와 이후 세상에 그 어떤 도움도 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현대사회도 일제강점기 항일운동과 지금까지 평화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적인 삶을 살다가 국가보안법에 의해 목숨을 잃고 반신불수가 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브루노를 위대한 사람으로 생각하듯 이들 또한 역사 속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녀책사 양책사입니다. 오늘도 훈쌤과 스테파니 함께합니다. 인사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훈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테파니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이분을 소개시켜드리겠는데요. 저는 이분 하면 진정성 그리고 듬직 이란 단어가 생각납니다. 오. 예. 보시면 알아요. 항상 이 노동자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으로 하지만 현장을 누비면서 우리 비정규 노동자들과 함께 하시는 열혈 활동가입니다. 김병동 진보 노동자의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와! 예, 이런 귀한 자리에 모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구별이 없는 그런 진정한 노동자의 앞날을 우리 모두 꿈꾸면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진보노동자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병동입니다. 와, 멋진 분이다.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네, 목소리만 들어도 딱 정말 진정성이 딱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곰 같아요. 아, 그래 진짜 저도 스테파니하고 같은 생각인데 지금 제 앞에 훈쌤과 그 김병동 대표님이 나란히 앉아 계시는데 아, 이 우직함의 상징인 반달곰 두 마리가 이렇게 앉아 계신 것처럼 굉장히 든든합니다, 오늘. 네. 오늘 이렇게 네 사람이서 녹음하는 건 처음인데요. 정말 녹음실이 꽉 차네요. 네. 역시 4인분? 4인분과 3인분은 많이 다르네요. 네, 오늘은 국가보안법의 역사와 문제점, 그리고 정윤의 게이트, 애기봉 등탑 재설치 반대와 성탄트리 점등을 반대하는 기자회견 그리고 노동 현안을 전달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 12월 1일은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지 67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지난 12월 3일 경찰청 보안수사대 10여 명은 국가보안법상 이적 폐허물 소지 배포 혐의로 민가협 양심수원의 권우원 명예회장의 자택과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민가협 양심수원의 민주화 실천가족 운동협의회,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등이 4일 오전 11시 서울경찰청 앞에서 민가협 양심수원의 권우원 명예회장에 대한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통일운동과 인권운동에 헌신해온 통일 애국 인사에 대한 공안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날 권우원 명예회장에 대한 반인권적이고 반통일적인 공안 탄압 등 당장 중단할 것, 반민족 반통일학법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구속된 양심수를 즉각 석방할 것, 민주주의 말살하고 유신독재 회귀하는 공안물이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경찰청 보안수사대는 12월 10일 소환을 통보하였으나 권우원 명예회장은 공안 탄압에 맞서 출두를 거부한다는 방침입니다. 일각에서는 마치 국가보안법이 이제는 사문화된 법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권우원 명예회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알 수 있듯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통일 애국 세력의 활동에 족쇄를 채우는 법적, 제도적 장치로 강한 효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가보안법에 대한 역사와 이 법의 문제점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안법은 1948년 12월 1일에 만들어지는데요. 법률 10호로 국가 운영에 꼭 필요한 기본법에 앞서서 국가보안법이 먼저 만들어진 셈입니다. 네. 10번째로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진 거네요. 네. 왜 우리가 보통 뭔가 뛰어난 사람을 얘기할 때 열 손가락 안에 든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만큼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때가 이제 48년도니까 이제 막 해방이 되고 국가의 기틀을 만들어가는 상황인데 과연 그 상황에서 반공이라는 것이 가장 제일 먼저 나와야 됐던 열 손가락에 들어야 되는 중요한 일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당시 48년에서 50년 사이 지난번 역사 우리 훑었잖아요. 네. 저는 이제 그러한 시각에서 이 국가보안법도 저는 바라봐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당시 48년에서 50년 사이 미국이 그 코리아 전쟁을 추진하면서 남코리아와 일본을 병참기지화뿐만 아니라 반공 일색화를 하면서 실제로 좌파 세력을 탄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국가보안법은 그러한 관점에서 좌파 세력들을 탄압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이자 무기가 되는 거죠. 국가보안법의 특이점을 보면요. 그 일제시대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한 건데요. 그 국가보안법의 뼈대가 되는 법률안이 국회에 처음 제출된 것은 1948년 9월 20일로 이때 명칭은 내란행위 특별조치 법안이었다고 합니다. 네, 이것이 48년 10월 19일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나자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는 데 속도가 붙게 된 거죠. 네. 네. 내란행위 특별조치법은 내란을 일으킨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내란 행위자들과 유사한 사상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을 제지하고 처벌하기 위한 방향으로 변질되어 갑니다. 즉 이 법은 위법 행위가 아직 구체적으로 표출되지 않았던 당시 합법적 형태의 좌익 결사들을 말살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방 당시에 이제 그 남코리아와 북코리아 통틀어서 사실상 그 사회주의 계열, 그러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 계열의 그런 여러 가지 단체라든지 활동가라든지 대단히 많았다고 역사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이때 그 제정된 국가보안법을 두고 노일한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민족적 양심을 가진 애국지사가 이 법망에 걸려서 불순 도배들의 손에 쓰러지는 앞날을 역력히 보는 것으로 생각한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마치 앞날을 내다보는 천리안이 있으시네요. 네,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참고로 노일한 의원을 비롯하여 국가보안 법안을 반대한 당시 소장파 의원 13명이 6개월 후에 국가보안법에 의해 이른바 국회 프락지 사건으로 구속이 되고요. 당시 악질 친일 경찰 출신이 지도부를 장악한 경찰이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줄여서 반민특위죠. 이 반민특위를 습격하게 됩니다. 즉 국회 프락지 사건으로 구속된 의원들이 반민특위를 구성하는 데 앞장선 이들이기 때문에 당시 국가보안법과 친일파의 상부상조 관계를 알 수 있고요. 이를 통해 국가보안법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네. 그런데 당시 국가보안법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이 국가보안법상에 그 인권의 문제점이나 오남용 여지를 우려하지 않은 건 아니라고 해요. 근데 이들 또한 이러한 오남용 여지를 우려하면서 그거를 인정하면서 대한민국이 인민공화국으로 바뀔 수 있는 곧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비상한 시기라며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조치로서 국가보안법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변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제정된 국가보안법이 현재까지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아시다시피 그 국가보안법을 제정한 이유가 그 당시 시기가 굉장히 비상한 시기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과연 지금은 비상한 시기인가라는 거예요. 제가 의문을 갖고 있는 건 이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비상한 시기로 몰고 가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인가.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는 진보 인사, 그 진보 세력들인가 아니면 지금 현 박근혜 정권에서 비상한 시기로 몰고 가는 건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박근혜 정권 스스로가 비상한 시기로 몰고 간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그 비상한 시기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원래 이 국가보안법이 한시법이에요. 한시법이란 게 뭐냐면 말 그대로 한정된 시기 안에 법이 제 역할을 다하고 나면 끝나야 되는 법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게 근데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는 건 거죠. 그러니까 양책사님 말씀대로 과연 지금도 1948년과 같은 비상한 시기인지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 비상한 시기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 대체 누구이며 이걸 끌고 가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인가는 정말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나 그 제정될 당시에 그 국가보안법을 보면요. 가장 무거운 처벌 조항은 반국가단체에 해당하는 국헌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하거나 그에 부수하여 국가를 별난한 목적을 가진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를 무기징역에 처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그 1년 뒤에는 사형으로 바뀌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행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고자 예비 음모하거나 그것에 가입하라는 권유를 예비 음모한 자까지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는 근대 형법의 기본 원리인 죄형 법정주의를 어기는 반인권적이며 전근대적인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도 법대를 나왔으니까요. 오 그래요? 예. 네. 여기서 전 이 법 얘기만 하면 가장 빛나는 것 같아요. 그럼요. 짧은 습자지 같은 지식이나마 조금 말씀을 드리면 죄형 법정주의라는 건 죄라는 것이 내가 이미 저지르기 전에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는 이상은 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 죄형 법정주의를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사기를 쳤어요. 근데 그 사기에 대한 죄목이 법에 없는 거예요. 법전에 없다. 그러면은 처벌을 못 받는 거예요. 뭐 민사적으로 뭐 손해배상이나 이런 건 할 수 있겠지만 이걸 죄다라고 해서 형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그게 죄형 법정주의인데 그렇기 때문에 뭐뭐를 뭐뭐한 자는 처벌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예비 음모라고 하는 거는 특정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내가 사기를 치기 위해서 내가 그 당시에는 사기를 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훈쌤한테 다가가는 것도 예비 음모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예비 음모죄라는 거는 미리 특정해서 이런 이러한 행위는 이러이러한 죄는 죄중이 무겁기 때문에 예비 음모도 처벌한다라고 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거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예비 음모를 처벌하는 거는 굉장히 법에서도 특수한 규정이 되어 있을 때만 예비 음모가 처벌을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그 예비 음모라는 말 자체가 말 그대로 음모를 왜 그러냐 이게 그 말대로라면 그 여기서 근데 여기서는 근데 예비 음모 자체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음모를 계획했다는 이유만으로 잡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럼 그것도 죄형 그건... 법정주의에 어긋나는 거 맞는 거지. 아니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죄형 법정주의 그러니까 그러니까 되게 범위를 확장한 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만들어 놓고 1949년 한 해 동안 이 법으로 잡아가둔 사람이 무려 11만 8,621명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네. 그리고 당시에 그러니까 잘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당시 수감자의 80%가 좌익사범이었대요. 그리고 이거는 즉 온갖 다른 범죄 행위를 합한 수보다 4배가 넘는 인원이 국가보안법 위반자였다라는 거죠. 네. 네. 그리고 그 코리아전 시기에 있었던 대표적인 민간인 학살이 보도연맹 사건이잖아요. 네. 네. 네, 여러분 보도연맹이 어떤 단체인지 아시나요?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보도연맹이 사회주의 단체였을까요? 아니면 반공주의 단체였을까요? 저는 알지만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막 이러고. 둘 다 아닌 거 아니에요? 네. 둘 중 하나겠죠. 둘 중 하나니까 고르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겠죠. 둘 다. 둘 중. 왠지 맞추면 안 될 것 같아. 네, 잘 모르시겠죠. 분명히 보도연맹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건 기억이 나는데 아니 쌀받고 이름 적었는데 어느 날 불러가서 죽고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과연 이 보도연맹이 뭐냐라는 걸 저도 찾아봐서 알게 됐는데요. 1949년 6월 5일 좌익계열 전향자로 구성됐던 반공단체 조직입니다. 반공단체였어요? 네, 그러니까 보도연맹 자체가 반공단체였어요. 요게 언제 생긴 거냐면 1948년 12월 국가보안법이 시행됨에 따라 좌익사상에 물든 사람들을 사상 전향시켜서 이들을 보호하고 인도한다는 취지와 국민의 사상을 국가가 나서서 통제하려는 이승만 정권의 대국민 사상 통제의 목적으로 결성됐습니다. 즉 이승만이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만든 단체가 국민보도연맹이었다는 거죠. 이제 국민보도연맹에 어떤 사람들이 가입을 했는지를 보게 되면 이제 보통 좌파 낙인이 찍힌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지만 어떤 사람들이 가입했는지를 보면 그 보도연맹을 원래 만든 취지에 따르면 좌익 계열 전향자로 구성이 돼야 돼요. 근데 사실은 실제로 공무원들이 건수 올리기 실적 때문에 가입을 강요한 경우가 많았고 또 지역별 할당제도 있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사상범이 아니어도 등록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가족 중 월북자나 남로 당원이 있다는 이유로 방강제로 가입한 경우도 있었고 평범한 농부들에게 고무신을 나눠주거나 비료를 주는 조건으로 가입 도장을 받아가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보도연맹에 가입하면 쌀, 식량 등을 배급해준다고 선전했고 실제로 배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상과 관계없이 식량 배급을 받기 위해 등록한 양민들이 많았다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아마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거기 이제 여주인공으로 나오는 이제 배우 이은주가 보도연맹에 가입하고 쌀을 받아왔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저도 오래돼서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밝혀진 사실로는 공무원들의 실적 주의와 반강제 가입으로 인해서 10대 중고교생들도 보도연맹에 많이 가입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문제가 됐냐면 이제 코리아 전쟁이 발발하고 난 이에 인민군이 쭉 아래로 내려오잖아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승만,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국군들이 북한군에 아직 점령되지 않고 확보해두고 있는 남쪽 지역의 보도연맹원들을 무차별 검속하고 즉결 처분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보게 되면 경찰뿐만 아니라 서북청년단과 같은 반공주의 성격의 극단적인 우파단체도 보조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요즘에 밝혀지는 사실들을 보면 보도연맹 학살 사건은 우발적인 학살이 아니라 철저히 일관된 명령체계에 의해 자행된 조직적인 학살이라는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찾아본 그 자료에 의하면 그 보도연맹에 일단 가입된 숫자가 최대 20만 명이래요. 그런데 이 보도연맹에 의해서 실제 그 학살을 당한 민간인 숫자는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몇 명인지 밝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확인된 바로는 4,934명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최대 10만 명에서 20만 명까지 현재 바라보고 있고요. 이 대학살 사건인 보도연맹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에 미군 또한 민간이 집단학살 현장에서 개입되었다라는 그러한 증거도 지금 많이 밝혀지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90년대 말부터 그 시신이 발굴이 되면서 실제 있었던 사건임이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보도연맹 사건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 사건이 국가보안법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보안법 1차 개정 시기에 그 사상전향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서 선고 유예와 동시에 보도 구금, 즉 사상 전향 공작을 위한 보도소 구금인데요.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었고요. 이 보도 구금 제도는 나중에 엄청난 규모의 학살을 일으킨 보도연맹을 설립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자 75년 제정된 박정희 치하의 대표적 악법인 사회안전법의 원형을 이루는 거라고 합니다. 네, 역사는 진짜 하나하나 연결이 안 돼 있는 게 없네요. 예, 맞아요. 이거 개인적인 얘기를 좀 잠깐 하자면요. 조부님께서 그러니까 보도연맹 때문에 저도 구체적으로 잘 모르지만 고생을 좀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조부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이제 대학을 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얼핏 들어가지고 좀 여쭤봤는데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사유로 어떻게 고생을 하셨는지 왜냐하면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고초를 당하고 오면 사실 집안에서 이런 얘기들이 그러니까 퍼져나가는 것이 그 자체가 금기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쉬쉬하신 거예요. 예. 연좌자네요. 그렇죠. 이건 자체가. 그리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자식들이나 한테 쉬쉬하면서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정황이나 이런 걸 잘 모르시는 거예요. 다만 이제 보도연맹 때 그냥 고생을 좀 하셨다. 이런 정도만 알고 있는데 저도 안타깝긴 한데 하여튼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 그쵸. 돌아가신 분이 10만 명이 넘고 또 이것 때문에 옥고를 치르거나 또 여러 가지 고생을 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전 사회적으로 이렇게 진행됐다고 하는데 하여튼 이 통계 자료나 이런 얘기를 들으면 되게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아서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게 보면 단순히 1990년대 후반부터 시체가 발견됐기 때문에 알려진 게 아니라 그 전에는 이 정부에서 이거를 알리지 않기 위해서 철저히 입막음을 했던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0만 명이나 죽었으면 그런 가족 친구 같은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기억을 누구나 갖고 있을 건데 네. 20만 명이면은 아는 사람 4명만 곱하기에도 80이에요. 네. 그렇죠. 80만 명이고 뭐 10명을 곱하면은 200만 명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까지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 몰랐었다라고 하는 건 조직적으로 분명히 누군가 말하지 못하게 한 거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우리 사회 속에서 잊혀진 그 이런 침묵의 카르텔 때문에 이제 잊혀진 사건으로 되는 것이 사실 좀 대단히 많이 안타깝고 지금 자라난 세대들이 보도연맹 사건 아냐고 물어보면 아마 거의 모를걸요. 네, 맞아요. 그래서 역사 교육이 대단히 중요하고 당시 사회 분위기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사회주의 단체인 줄 알았어요. 보도연맹이. 그러니까 반공 단체로 만들어진지도 몰랐어요. 네. 만들어지게 된 연원도 국가보안법인지도 지금 처음 알았어요. 조사하면서. 네. 네. 그 이후에 그 61년도에 박정희가 국가보안법을 반공법과 분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가보안법이 제정이 되면서 이제 몇 차례 변화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박정희 시기에 이렇게 분리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박정희 같은 경우에는 좌익 경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박정희가 자신의 좌익 경력을 감추기 위해 과거 좌익 경력을 가진 사람이 박정희 주변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그 수단으로 국가보안법을 이용했다라고 김영욱 전 중앙정보부 부장이 자신의 회고록에 밝히기도 했습니다. 즉 권력투쟁 과정에서 김영욱이 동원한 무기가 반공법이자 국가보안법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전두환 정권 시기를 보면요. 그 광주 민중항쟁에 대한 비난을 조금이라도 무마시키기 위한 조치로 반공법을 폐지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실제 그 반공법 조항의 대부분이 국가보안법에 위반되어 있었고 그 전두환 때는 오히려 국가보안법이 대중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박정희 때는 좀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면 전두환 때는 대중들을 탄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보안법을 대대적으로 활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이적표현물 소지죄와 같은 이러한 국가보안법 조항은 대학생들을 잡아가면서 적당히 그 씌울 수 있는 법안이 되는 거죠. 아, 변호인에 나왔던 장면이랑 똑같네요. 네, 맞아요. 변호인에 보면은 학생들이 EHK 역사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데 반공서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네, 잡아가잖아요. 맞아요. 보면 뭐 러시아 혁명사라든지 뭐 EHK의 역사란 무엇인가 등등 이런 서적들이 네, 불온시 되면서 그 자체로 이제 탄압하게 되는 무기가 됐던 거죠. 네, 맞아요. 특히 대학생 학생 운동 세력들에게는 그때 보면 얼마나 이런 이제 새것에 민감하고 또 이런 새로운 사조 이 열정적인 대학생들에게 얼마나 열광적으로 일으켰겠습니까? 그렇죠. 이 국가보안법 같은 경우는 실제 뭐 실천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행동하는 지식인들, 그러니까 교수나 지식인들에게도 굉장히 그들의 그 사상의 자유를 옭아매는 하나의 법으로도 이용이 되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리영희 선생 같은 경우도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수차례 이제 감옥살이도 하시고 불려가기도 하신 분이에요. 네. 근데 그 리영희 선생님의 그 대화나 뭐 관련한 책들을 보면 사실 리영희 선생님은 그냥 중국 전문가였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물론 진보적인 지식인인 건 맞지만 국가보안법상 이적 행위를 했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 이적을 뭐 찬양하고 뭐 이런 고무하는 그런 행위를 하신 분은 아니에요. 다만 그 아시아의 정세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셔서 이제 중국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시고 그러면서 좀 진보적 활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런 분들조차도 학문을 연구하고 사상의 자유를 펼치는데 그거를 억압하는 그 막강한 수단이 국가보안법이 됐던 거죠. 그 이런 식으로 뭐 박정희 전두환을 거쳐오면서 국가보안법이 다양하게 적용이 되었는데요. 그 외에도 현대 지금 최근에 들어와서도 국가보안법은 끊임없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그 권오원 명예회장의 그 사례도 이야기했다시피 계속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는데 관련한 적용 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국보법에 대한 사례는 털면 털수록 엄청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도 제가 좀 찾아본 거는 말씀드리면 최신순으로 이제 황당함을 넘어서 황망스럽기까지 다시 이제 황당함을 넘어서 황망스럽기까지 한 그렇게 생각이 되는 사례들을 조금 찾아봤는데요. 네. 가장 최근에 올해 6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수원 삼성 정대세 선수를 국보법으로 고소했는데요. 이유가 정대세 선수는 북한 공장원 기질이 강해 한국에서 추방하든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을 해야 된다고 한 건데요. 예를 들면 수괴의 조직에 가담한죄, 김일성, 김정은 고모 찬양죄 다 걸리죠. 김정은 세력들이 정대세를 이용하는 이유도 명백한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대한민국에서 활개치도록 놔두면 국보법이 무력화되기 때문이라고 정대세를 처벌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이 변희재 이런 거 보면서 거의 완전히 또라이 같아요, 또라이. 그러니까 거의 퍼퓰리즘. 네, 맞아요. 그러니까 완전 좀 뜨고 방송에 나가고 막 이러니까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어쨌든 또 다 이런 수구적인 사람들이 다 세력화돼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그 사람들 대변하는 양. 어? 그러면서 자신이 좀 뜨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막 하는 건데 저 또라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아니 그리고 기질이 있는 건 뭐예요, 진짜? 아니 나는 금방 듣는데 황당한 건 그럴 기질이 있다. 그럼 그럴 기질이 없는 건 뭐고 있는 건 뭐야? 그렇지 않아요? 말이 안 되죠. 그럼 저는 대체 무슨 기질이 있어서 이걸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 기질을 어떻게 객관하느냐. 네. 그걸 객관할 수 있어요? 진짜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니까 이 당시에 누리꾼들이 어떻게 말을 했냐면 정 선수를 영입한 삼성부터 고발하라. 맞는 말이네. 미디어워치에도 삼성이 광고 내주는데 넌 삼성 고소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의견들이 있었고요. 대중은 현명해요. 이제 지난 9월 30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제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수원 삼성 블루윙즈의 정대세 선수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해요. 네, 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정대세의 언행이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과 체제를 위협했거나 위협하려 했다고 볼 수 없고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아마 다들 많이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2010년, 2011년 트위터에서 우리 민족끼리 계정을 팔로우하고 이를 리트윗했다는 이유로 박정은 씨를 기소했었는데요. 올해 8월에 무죄라고 확정이 됐습니다. 박정근 씨 같은 경우에는 우리 민족끼리 계정을 팔로우하고 이 관련 내용을 리트윗한 사실은 인정이 되지만 평소에 북한의 주체사상과 선군 정치, 세습 정치에 대해 직설적으로 비판하는 내용 등도 작성한 것을 봤을 때 국보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네, 이 박정은 씨 같은 경우는요, 그 외신에서도 관심을 가졌었는데 그 2012년 6월 프랑스 유명 일간지 리베라시옹에서 박정근 사건을 중심으로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해서 조명했다고 해요. 그 리베라시옹은 박정근이 해악적 의미로 친북 메시지를 트위터에 올렸음에도 이를 농담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이것도 참 웃기죠. 그러니까 농담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를 농담이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최대 6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그 한국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좌익 인사와 노동운동가, 통일운동가 그리고 방북 인사를 공격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는 독립연구기관 한국정책연구소 크리스탄 안 연구원의 말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 국가보안법이 진보 좌파 공격에 이용되고 있다라고 또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2009년 4월 8일에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경축이란 글을 올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로켓 발사를 축하한다는 장난스러운 글을 올린 가수 신해철을 보수단체인 라이트코리아와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이 국가보안법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한 적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무혐의 처리가 났고요. 네. 당시 되게 떠들썩했죠. 그 신해철 사실 되게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맞아요. 사실 예술가잖아요. 사실 신해철 같은 경우 예술가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거를 마치 이제 고무 찬양 한 것처럼. 네, 그러게요. 네. 그 참 이 국가보안법이 어떤 거라는지 진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네. 하나의 사례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예, 맞습니다. 1997년 김영삼 정부 때잖아요. 네. 이벤트 업체 대표 이모 씨가 한총련의 각종 현수막, 깃발, 자료집을 납품하였다가 반국가단체에 대한 편의 제공 혐의로 당시 대한민국 경찰청 보안부에 끌려갔던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거 어깨동무 이야기 같은데. 어깨동무가 뭐예요? 당시 이제 그 한총련에서 이벤트 업체를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어떤 큰 행사를 하잖아요. 당시 네. 이제 한총련에서 뭐 큰 행사를 하면 보통 5만 92년도에는 출범식 했을 한총리 출범식을 했을 때 10만이 모이고 이럴 때였거든요. 그러면 근데 거기서 행사를 할 때 뭐 도시락이라든지 네. 또 단체 티라든지 네. 또 여러 가지 물품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깃발도 맞추고 근데 이런 이제 거를 계속 하다가 결국은 이제 이거를 대행하는 그 한총련 공식 이벤트 업체가 하나 생겨요. 그 이벤트 업체 이름이 어깨동무였어요. 제 기억에 아마 그 어깨동무 이야기 같은데요. 근데 그런 것을 이제 그는 이런 업체조차도 그러니까 이적 단체 결국 나중에 한 총련이 이적 단체로 규정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적 단체를 지원했다는 혐의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됐네요. 네. 그 이게 국가보안법이 국내에서만 이렇게 활개를 치는 게 아니에요. 2010년도죠. 천안함 사건이 있었던 게 네. 천안 사건 이후에 해외 주재 한국 대사관들이 천안함 사건 이후 교민들에게 북한 식당을 이용을 금지하고 북한 식당을 이용할 경우에 남북교류협력법 및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한다는 방침을 통보한 적도 있다고 해요. 이걸 어떻게 잡죠? 아, 이거를요? 확인을 어떻게 하죠? 앞에서 기다릴 건가? 그러니까. 정말 어이가 없죠. 네. 네팔 대사관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처벌까지 하겠다고 말한 곳이 네팔하고 말레이시아라고 해요. 네팔 대사관에서는 이제 첫 번째로 천안함 사건으로 북한의 호전성이 여실히 드러나고 3대 세습을 위해 북한 주민들을 아사 상태로 몰고 가는 등 인권 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북한의 실상을 알면서도 김정일 통치 자금의 원천이 되고 있는 북한 식당을 이용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끄러운 행동이므로 이용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통보하면서 북한 식당 이용자에 대해서 정부는 입국 즉시 남북교류협력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라며 관련 조항까지 명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시된 조문은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 2항 남북한 주민 접촉, 국가보안법 제8조 회합 통신이라고 해요. 이제 말레이시아 한국 대사관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한국 교민들에게 공지를 했다고 하는데요. 공지사항에는 이제 북한의 천안함 어뢰 공격으로 46명의 우리 군인들이 순직하는 참사가 일어났고 해외 북한 식당 영업이익금이 김정일 체제 유지 및 미사일 핵 개발 등으로 전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여행사 및 교민께서는 북한 식당 이용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며 북한 식당을 이용할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통보했다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행에 가서 북한 식당을 가게 돼도 국보법 위반이 된다라고 하는 통지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 국내에 있든 외국에 나가든 국가 관련된 무언가를 하면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걱정을 하고 움직여야 하는 모든 국민이 머릿속까지 자유로울 수가 없게 만드는 법이 정말로 국보법이구나라는 게 좀 느껴지는 대목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일 황당한 게 이제 이 회합 통신인데 네. 회합이라는 걸 만나면 안 된다. 통신은 뭐 전화 통화나 근데 뭐 이런 접촉을 일체 접촉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요즘처럼 이제 글로벌화되고 해외 여행이 자유롭고 또 인터넷으로 해서 시공간을 넘나드는 21세기 이 시기에 과연 이제 이런 해합 통신으로 처벌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참 황당하잖아요. 네. 그 이렇게 뭐 식당을 이용하면 안 된다. 그러면 대사관 직원이 그 식당 앞에서 계속 상주하면서 지켜야 되나? 네, 이런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사진이라든지 뭐 어떤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참 이 하여튼 이 시대에 안 맞는 진짜 구시대의 유물이라는 게 이런 속에서 저는 드러난다고 봐요. 네. 여행 가서 식당을 가는 게 국보법 위반이다. 참 애매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애매한. 그 이 중국에만 가도. 북코리아가 직접 운영하는 식당들이 많아요. 큰 도시마다 이제 한두 개씩 다 있는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남측 기업인들이라든지 문화인들이라든지 많이 이용을 해요. 왜냐하면 맛있다고도 그래요. 일단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문화 공연이라든지 좀 특색 있는 공연을 하기 때문에 인기도 많고 중국 사람들도 많이 가고 또 남측의 기업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 남측 사람들 대단히 많이 찾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거기를 찾으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하겠다. 이것은 정말 이 우리나라 이 법 그 검찰, 경찰, 이 아니, 국정원 이 사람들 사고가 네. 여전히 19세기 갇혀 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은 맞아요. 빨리 이 사람들 끄집어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이와 같이 국가보안법은 여러 그 비판과 논란이 많이 있는 그런 법안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비판들이 있었는지를 좀 볼게요. 그 99년 8월에 김대중 대통령은 국가보안법 개정을 언급하였고 국제사면위원회는 국가보안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촉구하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보안법의 점진적 폐지를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 초에 국가보안법 개정 또는 폐지를 지지하는 여론이 활발히 형성되었고요. 8월에는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 9월 노무현 대통령은 MBC 방송국의 모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였고요. 애매한 규정이 악용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이 이 법률의 폐지 개정안을 논의하였으나 반대 의견으로 유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5월 여야의 국가보안법 폐지 개정안이 각각 상정되었으나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중단되었습니다. 2008년 5월에는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미국 대표가 국가보안법의 남용을 막기 위한 개정을 권고하였고요. 2011년 6월 유엔 의사 및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 보고관인 프랑크 라리 보고관은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이렇듯 그 국내에서나 국외에서도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여론들이 활발히 진행이 됐었는데요. 저는 특히 2004년 하반기에 있었던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그 천여 명의 시민들이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대규모 단식 투쟁을 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 중에 약 150여 명은 당시 26일이 넘는 기간 동안 단식 투쟁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현장에 훈쌤도 계셨다고 하던데요. 국가보안법 하면 사실 이때를 떨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 제가 2004년 겨울에 국가보안법 연내 철폐를 위한 단식 투쟁이 있었죠. 당시 이제 노무현 정권 때였고요. 네. 그리고 2004년이 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네. 뭐 기억 나실지 모르겠는데 국회의원 선거 결과 그때 탄핵 바람 때문에 열린 우리당이 정말 이 과반을 넘는 그런 해였잖아요. 네. 그래서 선거에서 압승을 하고 당시는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이 이제 패배하면서 과반을 넘는 그러니까 집권 여당이 과반을 넘는 해였기 때문에. 그 어느 해보다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킬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였단 말이죠. 그래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여의도 공원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무기한 단식 농성 천인 단식단이 그때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이제 당시 여러 동지들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26일 동안 단식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당시 기록을 보니까 1314명이 농성단에 참가했던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근데 이제 상임위에서 국가보안법 개정안 사실 이제 폐지 아닌데 이 개정안을 상정하려고 했는데 이제 상정되지도 못했고 그래서 그 다음 수순이 이제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하는 거였잖아요. 당시 국회의장의 그 직권 상정을 요구하면서 단식 농성을 좀 더 세게 했었죠. 그러니까 단식뿐만 아니라 단수까지. 그래서 그 단수 단식을 한 4일인가 5일인가 마지막에 그래서 다들 눈물도 흘리면서 정말 처절하게 1,000명이 넘게 이렇게 모여가지고 단식을 했었어요. 그래서 국회의장 자택부터 국회까지 막 그 국회의장을 따라다니면서 직권 상정하라고 그림자 투쟁까지 벌렸고요. 근데 결국은 이제 직권 상정이 이루어지지 못했죠. 그리고 이제 해가 바뀌어서 이제 그때 예산안이랑 이런 것들 처리하려고 했는데 이제 국가보안법 문제 때문에 해가 바뀌어가지고 결국은 본회의 때 직권 상정 없이 그냥 이게 나머지 안건들 다 처리가 됐고 국가보안법 폐지하지 못하고 새해를 맞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성은 해산을 했죠. 네. 네. 그 훈쌤께서 26일간 그 단식 투쟁을 하시면서 얼마나 고충이 있었을까가 저는 약간은 짐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때가 대학생 때였는데요. 그때 제가 3박 4일 동안 함께 단식을 했었어요. 아, 중간에 결합을 했군요. 네, 네. 그래서 근데 이때 날씨가 지금 시기예요. 딱. 예, 맞아요. 그러니까. 딱 그때 11월 말 12월. 예. 예. 그때 한참 추울 때여서. 네. 근데 정말 이제 마지막 그 단수 막 하고 그럴 때는 진짜 12월 완전 말이라서 그쵸. 엄청 추웠어요. 예.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 단식이 단식 자체도 원래 힘들지만 이렇게 날씨가 추울 때 음식을 끊는 거는 진짜 몸에 치명적이거든요. 그런데 100명이 넘는 사람이 26일 동안 단식을 했고 그리고 1,000명이 넘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단식에 동참을 하면서까지 이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열망이 있었음에도 당시에 그 열린우리당을 비롯한 그 국회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개혁 정당의 의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우유부단함과 그리고 그 제한성이 결국에는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키지 못한 채 그 국회가 마감되는 걸로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당시 이제 노무현 정권 때였잖아요. 네. 노무현 정권에 대한 기대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변하지 않는 노무현 정권의 모습을 보면서 그 실망 이런 것들이 대단히 교차하는 시기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단식투쟁이 더 처절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이 정권이 누가 만든 정권인데 그리고 이 정권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옥고를 치르고 또 숨져가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교차하잖아요, 만감이. 네. 근데 그러면서 참 처절하게 투쟁을 했던 것 같은데 그 뒤로 이제 국가보안법 이걸 폐지하지 못하고 노무현 정권도 여러 가지 민생고라든지 또 남북관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노동 탄압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겹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인기가 식고 내리막길을 걸었던 것 같아요 보면. 네. 네 오늘은 국가보안법의 그 역사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앞서 오프닝에서 브루노의 이야기를 한 것처럼 그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그 고초를 겪었던 그 무수히 많은 민중들이 결국에는 역사 속에 다시 되살아나서 정당한 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우리가 박근혜 정권 퇴진이 되고 그리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의 개혁 과제 중에서 가장 제일 첫 번째 과제가 네. 바로 이 국가보안법을 없애는 과제가 아닌가 싶어요. 네. 국가보안법이 없이는 어떤 사회 민주도 그리고 우리 사회의 어떤 자주도 이뤄낼 수 없는 그 중대한 고리에 있기 때문에 이 국가보안법을 없애야만이 마치 이제 이 혈관이 막혀서 이 피가 제대로 돌지 않는 것처럼 네. 국가보안법을 없애야 그러니까 민주주의 과제와 우리 사회 자주화 과제가 같이 이렇게 앞당겨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아까 노무현 대통령 말씀하셨는데 노무현 대통령과 국가보안법에 대한 대담을 제가 직접 그때 TV로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때 상황이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의 나라잖아요. 네네. 근데 행정부 대통령, 개혁적인 대통령 됐죠. 그리고 국회 열린우리당 여당이 됐죠. 그리고 뭐 사법부는 아시다시피 정치권 입김이 작용되는 되기 때문에 이게 완벽한 권력의 시스템으로 인해서 막 국가보안법이 개정 내지는 폐지까지 갈 모양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대담만 보고 나서는. 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날부터 국가보안법에 관련한 아무런 뉴스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지나가면서 레임덕이 걸려 버렸죠. 노무현 대통령이. 그것이 끝났는데 제가 그 현상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그 고종이 대한제국 때 경술국치를 당했었잖아요. 신하들에 의해서. 네. 그때 신하들이 이완용을 비롯한 사람들이 회의를 하는데 그때 일본군들이 그 회의장 장소를 총과 대포로 둘러쌌답니다. 군대를 군대로. 그래서 온갖 위협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그 국치가 진행이 됐는데 그게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연상이 되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그 외자와 외국 자본과 외국 군대가 이 땅에 있어서 혹시 대통령의 그 저 막강한 그 대통령 중심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 권력이 발휘하지 못했나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개인적으로는 그때부터 이제 진보 세력에 관한 이전보다 더 적극적인 관심을 네. 갖게 됐던 좀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어서 정윤회 게이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회 게이트 얘기하시기 전에요. 제가 녹음 들어오기 전에 본 건데 정윤희도 인기 검색어에 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저는 당연히 정윤회가 올라와 있을 줄 알았더니 정윤희가 압구정동에서 살던 아파트를 내놨다고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고 언론사가 이렇게 오타를 쳐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 에피소드인데. 제가 볼 때는 그 검색을 하는 사람들이 그 거짐 한 50%는 오타에 의해서 순위가 올라갔을 거다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네. 예, 요즘 가장 핫한 이제 정치권 주제가 바로 정윤회 게이트인데요. 이 정윤회 게이트와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바로 닥터 스테판 90일에서 다뤄져서 업로드가 됐습니다. 다들 들어보셨나요? 이따 들을 겁니다. 저도 이따 들을 겁니다. 예, 오늘 아침에 업로드가 됐기 때문에 아마 못 들으셨을 텐데요. 그래서 제가 뭐 많은 얘기를 좀 준비를 하려고 했으나 아무래도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직접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이 정윤회 게이트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닥터 스테판 91회로 돌리고 전체적인 맥락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닥터 스테판에서 다룬 정윤회 게이트에 대한 핵심은 바로 이제 이 북미 대결전의 결과에 따른 사실상 미국이 배후에서 지휘하는 박근혜 퇴진 프로세스다라고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은 그 등장 자체가 여러 가지 비리를 안고 탄생한 그래서 귀태 정권이라는 말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집권 중반기를 지나고 있는데 그동안 베일에 쌓여 있었던 모든 비리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좀 요약하면 그러니까 박근혜 이른바 정권은 국가정보원 그리고 군사이버사령부의 4,500만 댓글 공작에서 3.6% 차이로 가까스로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공식적으로 확인이 된 작년 6월 달에 전국 286개의 단체들이 모여서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과 정치 개입 진상 및 축소 은폐 의혹 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19K, 줄여서 국정원 19K라고 하는데 이 단체를 중심으로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를 1년 가까이나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올해 4월 16일 날 세월호 참사가 또 일어났죠. 사실상 300여 명의 어린 학생들과 일반 시민들을 구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하지 않았던 국가적인 학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대미문의 미스테리 참사였죠. 이러면서 박근혜 정권 퇴진의 요구는 점점 더 확산됐습니다. 네. 이것뿐만 아니라 내라는 뭐 조작 사건 그리고 통합진보단 해상 심판 청구 그리고 정교조 공무원 노조 탄압 등 민주 진보 세력에 대한 탄압 그리고 뭐 학교 남매 간첩 조작 사건 그리고 최동욱 검찰총장 혼외 자식설 유포로 인한 사퇴 등 온갖 조작과 공작으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기도 했죠. 네. 또 있죠. 철도 의료 및 각종 공공산업에 대한 민영화 추진, 국민들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고 네. 또 노인연금 철회나 또 대선 때 약속했던 모든 각종 복지 공약들을 철회하면서 민생을 외면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KBS 언론사 탄압하기도 하면서 공공성을 해치기도 했고요. 특히 밀남 삼각군사 동맹을 기초로 해서 각종 전쟁 연습과 그리고 대북 비라 풍선 등을 방치하면서 총격전이 오가기도 했는데 남북관계도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북인권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몰고 가고 있죠. 그리고 윤창중을 비롯해서 문창극까지 각종 인사 참사를 불러일으키면서 무능한 정권의 바닥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렇듯 보면 박근혜 정권의 퇴진의 명분은 정말로 많고 많습니다. 저는 이 많은 것들을 2년 안에 해치운 박근혜가 정말 대단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정말 저도, 많은 일을 했죠? 저도 지난번에 발언을 정정하겠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아무것도 안 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은 삽질을 빠르게 했는지는 정말 몰랐네요. 정정하겠습니다. 지난 발언. 우리가 경솔했네요. 아무것도 안 한다고 네, 박근혜 정권 네. 죄송하네요. 네. 못 알아봤네요. 네.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집권 절반이 지나지 않아서 퇴진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지금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현 정세는 이러한 민중들의 투쟁에 의해서 박근혜 퇴진에 대한 주체적인 요구와 이러한 투쟁들이 북미 대결전에서 사실상 미국이 패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미국의 전략적 후퇴에 따른 박근혜 대통령 교체라는 객관적 환경이 맞물려서 사실상 전환되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러면 최근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5.24 조치와 같은 것들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혼쌤 말씀대로라면 지금 북미 관계에 의해서 지금 박근혜 그 소위 말하는 정윤회 게이트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북쪽으로 좀 이렇게 밀접화되면서 좀 더 가까워지면서 지금의 전국을 돌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5.24 조치를 해제한 것은 아니고 네. 5.24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맞아요. 그런 말을 했죠. 네, 이런 네. 이제 표현을 쓰면서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최대 약점이 폭로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권 사실상 이 현 정권의 가장 최대 위기잖아요. 이런 위기가 어디서부터 오는지도 박근혜 대통령도 알아요. 알기 때문에 이 위기에 대한 탈출을 결국은 대북관계인 5.24 조치 해제라는 결국 네. 북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일정 정도 북미 간의 이런 전환적인 국면의 흐름을 발맞추려는 그러한 흐름으로 가고자 하는 일련의 여러 가지 고민 속에서 나온 여러 가지 자구책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따라서 현재 정윤의 게이트는 결국은 박근혜 퇴진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닥터 스테판 91회에서도 지적했듯이 이 과정에서 지난 조선일보와 산케이신문이 했던 역할들을 눈여겨봐야 된다. 이 얘기는 즉 이 배후에는 바로 미국이 있다. 그리고 미국의 요구에 의해서 조선일보가 박근혜의 반대편에 서서 여러 가지 박근혜의 치부들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런 박근혜 이른바 정권이 이 생각하는 5.24 조치 해제라는 지금 현 어떤 위기의 탈출 너무나 엉뚱한 시점에서 엉뚱한 해법이 제출된 상황인데 그렇잖아요. 그동안 뭐 또 북에서 화해와 협력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제안도 하고 같이 함께하자고 지난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아시아 경기 그때 대회 때부터 네. 이상 가족 교류 그리고 뭐 고위급 회담 이런 걸 제안하고 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거부하고 네. 모른 채 하는 게 누구입니까? 박근혜 정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위기에 이렇게 처하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 자신도 현 상황의 위기 탈출을 위해서는 마지막 남은 유일한 카드인 대북 카드를 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관심의 초점은 과연 이러한 대북 카드를 현재 북이 받을 것인가 아니면 말 것인가 결국은 이제 북이 판단하겠죠. 그리고 이러한 대북 유화 메시지에 대해서 북은 어떻게 판단할까 대단히 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 박근혜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북인권법이 과연 국회를 통과할 것인지 아니면 말 것인지 이것도 같이 연동해서 우리가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제 오늘 발표된 소식인데요. 청와대 문건을 작성한 작성자가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십상시라고 하는 그 10명의 청와대 이제 비서관들 중에서 한 명이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또 이제 새로운 또 국면이죠. 네. 또 최태민의 딸인 최순실의 실명까지 언론에 등장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새 생활이 하나하나 폭로되고 더 이상 뺄 수 없는 이런 상황에 구체적인 결정적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의 한복 이런 것들을 골라주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약간 가십성으로 이제 언론에 나왔는데 네. 그 강남에서 유명한 이 트레이너가 청와대에 이렇게 입사를 했다고 그래요. 네. 맞아요. 그 기억나시죠? 네. 그렇게 이제 그 유명한 트레이너를 소개시켜 준 것도 최순실이다. 뭐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박근혜 그동안 이제 가려져 있던 여러 가지 추문, 사생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지금. 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결정적인 증거들이 나오는 조건 속에서 장기로 표현하자면 외통수에 박근혜 대통령이 걸렸다. 이제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그동안 이제 불법 대선이라든지 뭐 세월호 참사라든지 각종 민주 압살 등 박근혜 퇴진의 요구들을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근근히 살아남았던 박근혜 이른바 대통령이 과연 이 정윤의 게이트에서 살아남을지 저는 한번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박근혜 이른바 대통령이 그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을 때 사라진 7시간에 대해서만 진작에 명명백백하게 밝혔다면 이 일이 이렇게까지 커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엔 이 정윤의 게이트로 인해서 박근혜 이른바 대통령이 현재 처하게 된 지금 최악의 상황은 결국엔 본인이 저지른 일이다라고 밖에 볼 수 없네요. 뿌린 대로 거두네요, 정말. 예. 근데 이제 못 밝혔다는 것은 결국은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네. 다시 한번 입증해주는 어떻게 보면 이 말하지 않는 증거가 되지 않을까요? 그 박근혜 그 이른바 대통령의 이번 이 사건과 관련해서 그 포털 사이트의 댓글을 보면요. 솔직히 같은 여성으로서 정말 그 치욕스럽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지저분한 댓글들이 붙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여성의 입장으로서 생각할 때는 여성 비하적인 그러한 이야기로밖에 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지저분한 댓글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근데 이게 또 다른 한켠으로 생각해 보면 현재 그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대통령이 그 여성이라 여성이기 이전에 사실 대통령이잖아요. 공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런데 그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이 그러한 책임성을 갖고 국정을 운영했다면 과연 그런 더러운 댓글들이 달렸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여러모로 씁쓸한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소위 우리가 이제 뭐 이런 배우들이 이제 진짜 깨끗한 이미지에 인기를 한 몸에 받다가 어떤 그 스캔들이 터지잖아요. 네. 그러면 금방 이제 추락하는 것처럼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클 텐데 하물며 이제 한 나라의 대통령이고 네.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박정희에 대한 아련한 이제 이 어르신들의 그런 애수. 특히 유경수 여사.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성장한 것은 아버지 박정희와 우리 어머니 유경수의 그 두 사람의 배경 때문에 어필한 측면이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어머니 아버지를 잃고 홀로서 스스로 이제 성장해갔던 마치 이제 자수성가한 그런 이미지였는데 그런 깨끗한 이미지.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의 여왕으로서 네. 정치적으로 성공해 왔던 그런 역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베일이 이제 하나하나 이제 벗겨지면서 네. 그런 여러 가지 추문들과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로 인해서 지금 추락하는 것은 또 바로 한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필연적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미지로만 정치를 할 수 없는 거고 정치는 그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그 정치력과 그리고 정치 사상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박근혜 이른바 대통령에게 국민들이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가 하면은 그런 것보다 오히려 이미지 정치가 대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미지는 결코 오래 지속될 수 없다라는 게 이번에도 밝혀지는 내용 중에 하나네요. 네. 이게 뉴스로 계속 팩트가 나오고 있고 보도를 접하는데도 되게 사실적이지 못하다는 느낌을 가졌었거든요. 네.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이게 당시 옛날 역사 속에서나 나오던 얘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여황제가 있으면 그 여황제의 뒷배를 봐주는 남성들이 있고 그 남성들이 사실은 전횡을 하면서 나라를 망쳐먹는 막 그런 얘기들이 좀 있잖아요. 네. 역사서나 이런 거를 보면 그게 자꾸 겹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게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 헌법 다 있고 선거로 뽑아놓은 대통령인데 무슨 당시 그런 옛날 일이 오버랩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지금 북에 대한 카드 관련해서는 그 진정성을 봐야 된다고 보고요. 그 진정성은 박정희 대통령이 이미 7.4 남북성명 때 우리한테 충분히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입으로는 7.4성명 얘기하고 밑으로는 개혁세력과 온갖 청년학생들의 운동하는 사람들을 구속하고 탄압을 해왔던 게 결국은 그 통일에 대한 제의가 거짓임이 밝혀졌잖아요. 네. 이번도 마찬가지로 박근혜 대통령이 북카드를 낸다고 해서 그 진정성이 보장이 되려면 지금 같은 그런 탄압 구속 이런 건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애기봉 등탑 재설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최근 한기총은 애기봉 등탑 건립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철거된 등탑을 다시 세우기 위한 기부금을 걷고 있고요. 철거된 애기봉 등탑 자리에 임시로 트리를 세워서 12월 23일부터 1월 6일까지 점등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에서는 애기봉 등탑 설치를 정식 허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대북 전단 살포 및 애기봉 등탑 반대 공동대책위에서는 7일 오후 2시에 김포 애기봉 출입신고소 앞에서 애기봉 등탑 재설치 공사에 즈음한 주민, 종교,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전쟁을 부르는 애기봉 등탑 재설치 중단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이날 기자회견 때에는 지역 주민들의 발언이 이어졌는데요. 실제 자신의 터전에서 전쟁 위험이 고조되고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분노가 느껴지는 발언들이 이어졌습니다. 예, 제가 이날 그 7일에 있었던 그 기자회견에 참석을 했습니다. 춥지 않으셨어요? 이날 근데 다행히도 그 전날에 비해서는 그렇게 춥지 않았어요. 그래요? 그리고 다행이네요. 제가 기자회견이나 집회를 여러 차례 참여를 하다 보니까 그 소위 말하는 투쟁복과 투쟁 신발이 있습니다. 신으면 절대 발이 시립지 않고 입으면 절대 춥지 않은 옷들이 있어요. 예, 네, 그래서 근무장을 하고 가셨군요. 네, 어마어마하게 껴입고 갔습니다. 예, 그래서 갔는데요. 그 애기봉 등탑 재설치 문제에 대해서 일단 주민들이 굉장히 우려하는 그런 발언들이 이어졌어요. 그리고 현장에 가보면 주민 대책위에서 걸은 플랑카드도 있습니다. 그렇게 그 주민들 또한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대응을 하고 있고요. TV YTN에서 저 방송 나온 거 봤어요. 그 앞에서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도 봤습니다. 예, 저 방송 탔어요. 전국 방송 타셨네요. 전국 네. 방송이에요? 예, YTN에서 나왔어요. 예, 저는 몰랐는데 한 후배가 누나 방송 나왔다며 친히 알려주더라고요. 주소까지. 아무튼 좀 부끄럽지만 여튼 방송도 탔습니다. 근데 이 애기봉 등탑 재설치 문제는 뭐 기자회견이나 뭐 여러 차례 그 행동을 통해서 계속 느끼는 건요. 물론 그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피부에 와닿는 매우 큰 문제인 건 사실이죠. 1차적으로는 그러한데 사실 면밀히 생각해보면 이거는 단순히 김포시의 주민이나 그 DMZ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분들의 일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통해서 보면 알다시피 그 오고 가는 작은 총성, 그런 작은 전투들이 결국에는 큰 전쟁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현 정세가 바로 그 작은 전투들이 오고 가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삶의 터전에서 자신들을 어떻게 보면 그 목숨의 경각에 달린 것이 피부로 느껴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주민분들이 더 앞장서서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주민들뿐만 아니라 여러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그런 평화 애호 세력들 또한 이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자신들의 문제로 인식하고 열심히 함께 참여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지난 그 팟캐스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현재 국회에서 2015년도 예산으로 전단탄 개발비 18억 원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잖아요. 예, 예, 지난번 얘기했죠. 네, 그렇듯이 지금 현재는 정부가 나서서 남북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거든요. 그러한 상황에서 이 애기봉 등탑 재설치 또한 그 우리 민족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그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라는 걸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한기총에서요. 앵키봉 등탑을 재설치하기 위한 기도회를 여는 걸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참석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양책사님이 말씀하신 거랑 좀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주민들은 굉장한 반대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런 거 버리게 되면 뭐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는 건 본인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고 실감하고 계신 것 같았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연대를 하러 저희가 가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아, 지역 일인데 왜 끼어드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전쟁으로 이어지는 정말 그 시작점이라고 된다면 네. 이후에 이게 절대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죠. 이 나라 전체의 문제인 거예요. 맞아요.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문제인 거고 특히나 애기봉 같은 경우에는 오래되어 왔잖아요. 대북 심리전으로 활용되어 온 역사가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재설치한다는 것 자체가 우린 앞으로도 너희를 상대로, 그러니까 북을 상대로 대북 심리전을 벌일 거고 너희와 화해할 생각이 없다라고 충분히 보이게 되잖아요. 근데 박근혜 정부는 지금 5.24 조치를 해제하겠다라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또 애기봉을 슬쩍슬쩍 건들고 있단 말이죠. 이 참 언제나 그랬듯 다각적으로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인터넷은 참 힘듭니다. 결론은 힘듭니다. 네, 네 그러네요. 그 보통 이거를 왜 지역 문제인데 다른 지역에서 개입하려고 하느냐라는 그 논리는 친정부 세력들의 논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사실상 이 문제는 그 김포시만의 문제도 아니고 DMZ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축적이 되면 대결 상황이나 갈등 상황이 축적이 되면 결국에 이게 큰 전쟁으로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모든 그 온 국민, 온 민족이 나서서 이 문제는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등탑을 설치하려는 한기총도 지역 주민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고민됐던 게 뭐냐면 이제 언론 보도에 보면 이제 이런 기사들이 나갈 때 항상 빠지지 않고 나가는 것이 남남 갈등이다. 그래서 남남 갈등을 유발시켰다. 항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남남 갈등은 어떤 뜻을 내포하는 것인가. 결국은 한기총이나 이런 데서 등탑을 설치하는 것은 맞는데 이 반대하는 시민단체라든지 뭐 인권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반대를 해서 나섰기 때문에 네. 갈등이 유발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네가 잘못됐다라는 내용들을 깔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묘하게 국민들에게 네. 이 남남 갈등이라고 표현하면서 결국은 이러한 행위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북에 동조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네. 갈등 유발자로 이렇게 낙인 네. 찍는 근데 이런 교묘한 단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엄밀히 말하면 그 애기봉 등탑 재건립 반대 운동은 남남 갈등이 아니라 민족 세력 대 반민족 세력 간의 갈등이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 반민족 세력은 진짜 뭐 1%도 채 안 되는 굉장히 적은 세력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번에 국방부에서 그런 결정했다는 것 자체가 아주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저번에 저도 그 김포에 갔었는데 김포 지역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우리 저번에 한번 맞았다. 또 맞으라고 그러는 거냐. 그러지 말아라. 물러가라.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모든 결과의 책임은 결국은 김포 주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건지에 대한 양심적인 허락이 그 사람들한테는 과연 있는지 묻고 싶고요. 네. 그 노동자 생존권 투쟁 현장에 가면 항상 얘기하는 두 개가 있습니다. 단결과 연대라는 얘기가 있는데 김포 주민분들도 계속 더욱 단결하시고 그리고 좀 민족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있는 그 지역 주민들하고도 같이 연대를 강화하시는 게 그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애기봉 등탑 재건립 반대 운동은 어찌 보면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3일부터 점등까지 하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문제에 그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행동에 나서야만이 이 애기봉 등탑 재건립 반대 운동이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23일까지 물론 그 이후까지도 계속 관심의 초점을 두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항 같은 경우에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어서 노동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오래 기다리셨어요. 그 김병동 진보 노동자회 대표님께서 그 노동 투쟁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텐데 오늘 세 가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그 삼성그룹 민주노조 건설 투쟁 그리고 두 번째는 하이텍 RCD 코리아 민주노조 사수 투쟁 그리고 코롱 해고자 복지 투쟁 이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예, 노동 이야기를 하게 해준 계기를 만들어준 인턴 스테파니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와, 와, 저희 첫 게스트세요. 네. 와, 진짜요? 좋아요. 네. 맞아요. 많이 한 것 같은데 농담 아닙니까? 아, 정 진담입니다. 저희 이런 걸로 농담하지 않습니다. 예,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단결과 혁신을 위한 진보 노동자 서울지부가 연대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연대투쟁을 하고 있는 현장 가운데 세 개를 아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 노동자에게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께서 노동자시라면 무슨 의미인지 잘 아실 겁니다. 네.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노동자에게 해고는 지옥과 같은 고통입니다. 그리고 피가 나는 눈물이고요. 세상을 부수고 싶은 주먹입니다. 네. 그만큼 힘든 과정입니다. 해고는 노동자 인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노동자 인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해고 투쟁은 노동자 인권을 높이기 위한 투쟁이기도 하지만 노동자의 인권을 높이는 투쟁 또한 해고를 최소화할 수 있는 투쟁입니다. 그러한 노동자의 인권을 높이기 위한 투쟁이 10년, 20여 년 진행되고 있는 곳들이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삼성그룹 민주노조 건설 투쟁은 26년째를 맞이하고 있고요. 하이텍 RCD 코리아 지부는 민주노조 사수 투쟁이 12년 동안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민주노총에서 집중투쟁을 벌리고 있던 코롱 해고자 복직 투쟁은 올해로 10년이 지나가고 있고요. 이 10년을 꼭 끝장내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열심히 복직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삼성그룹 민주노조 건설 투쟁 먼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최근에 삼성전자가 신입사원을 채용하기 시작했는데요. 네. 그 신입사원을 채용을 하게 되면 1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한 개 회사만 보더라도. 네. 그런 삼성그룹이기 때문에 그 지금 노조 조직률이 낮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또 투쟁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삼성그룹 민주노조 건설 투쟁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삼성 일반 노동조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 일반 노동조합은 홈페이지에 있는 건설 배경에서 삼성 노동조합은 거제 삼성 중공업 선배 노동자들의 민주노조 건설을 위한 1988년 4월 16일 총파업 투쟁 정신과 삼성 일반 노조의 민주노조 건설을 위한 끈질기고 비타협적인 올곧은 투쟁 정신을 계승 발전하여 삼성 족벌 자본가들의 반노동, 반사회적이고 범죄적인 경영 형태를 폭로 규탄하며 삼성 노동자와 방계회사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삼성그룹 차원의 초기업 단위 노조인 삼성노동조합 건설을 선언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삼성 일반 노동조합은 매주 수요일 11시 30분에 삼성본관 앞에서 삼성그룹의 반사회적인 행위에 대한 해결과 민주노조 건설을 주제로 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이 스스로 행한 반사회적 행위라는 것은 백혈병 등 산업재해, 민주노조 건설에 대한 탄압, 노동자 인권에 대한 억압, 사업 진행에 따른 피해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삼성 자본에게 억울한 일을 당한 삼성그룹 노동자, 백혈병 및 산업재해 피해 유가족, 법원을 통해서 부당 해고라는 것이 밝혀진 한솔그룹 노동자, 그리고 건설 과정에서 피해를 본 지역 주민, 거래 과정에서 부당한 입장에 놓여 있는 중소기업 사장 등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삼성그룹 노동자 스스로의 단결과 혁신이 기본이라고 늘 삼성 일반 노동조합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삼성그룹 노동자는 삼성그룹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세상의 주인으로서 그 역할을 하고 세상과의 연대를 강화해야지만이 그 해결을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몇 달 전에 그 삼성 본관에서 진행하는 그 수요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사실 많은 수의 그 분들이 이 집회에 참석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집회를 진행을 할 때 그 피켓을, 연결된 피켓을 쭉 그 설치해놓고 집회를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그 연결된 피켓의 내용을 보면은 그 삼성 그 반도체 노동자들이 어떠한 질병으로 목숨을 잃게 되었는가가 너무 잘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 이 삼성이야말로 정말 노조가 필요한 곳이다. 그러니까 이 삼성이라는 곳이 노조가 없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무노조 경영으로 인해 그 피해를 보고 있는 거는 실제 그 삼성에 다니고 있는 노동자들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그리고 작년에 개봉되었던 또 하나의 약속을 통해서 그 삼성 반도체 노동자들의 삶과 그 고통에 대해서 그 전 국민적으로 알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삼성은 무노조 경영으로 진짜 유명하잖아요. 이게 못 모르고 들으면 굉장히 혁신적인 경영 방법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얼마나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숫자로만 보는지만 드러나는 방법이라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그냥 자르는 거잖아요. 그냥 자르고 말 안 듣고 자르고. 그리고 뭐 삼성에 대한 문제는 뭐 다 여기서 열거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많잖아요. 뭐 삼성 반도체 문제부터 시작해서 또 삼성 에버랜드에서 민주노조를 만들려고 하는 노동자들을 얼마나 탄압하는지 문제부터 그리고 뭐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분들의 투쟁까지 봤을 때 온갖 노조를 탄압하는 방법은 다 들어있는 곳 시 삼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얼마 전에 이제 KT 노조, KT 인권센터 집행위원장 조태욱 씨의 이제 강연을 듣게 된대요. 지금 KT의 사장으로 온 사람이 네. 그 삼성의 이제 부사장으로 있었던 사람이래요. 그래서 그 삼성에서 썼던 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KT에 와서 이 노조들을 계속 압살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삼성에서 동원됐던 여러 가지 수단들이 KT에서 그대로 적용이 되면서 이 KT 노조도 상당히 무력화되고 그러면서 정말 진짜 말도 못한 고생들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어용 노조로 이렇게 등장하고 그 과정에서 보면 정말 기상천외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동원이 되는데 아 이렇게 해서 삼성을 탄압했구나. 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이 노조를 무력화시키고 그리고 이제 기업을 확장시킨다는 이 회사의 방침은 결국 그 과정에서 동원되는 인권에 대한 탄압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 두고두고 기억해야 될 부분 아닌가. 네. 예. 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예전에 삼성 연대 집회를 갔을 때예요. 거기서 이제 발언하시는 말이 삼성에 관련돼서 반대하는 얘기를 하는 집회에는 기자가 단 한 명도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소위 진보적인 언론 매체라고 말이 되는 매체들도 오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 삼성의 광고가 떨어지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에 대한 투쟁은 참 외롭고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이렇게 연대하시는 진보노동자회의 모습이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저는 이제 사회적 연대가 더 중요하다. 아까 이제 집회 때 이제 많은 숫자 말씀하셨는데 사회적인 관심과 사회적인 연대를 통해서 이것을 극복해야만이 이제 거기에서 노조가 정말 씨앗이 뿌려지고 노조 확장될 수 있는 것이고 이게 이제 결국은 온 사회가 관심을 두고 이 노조를 결성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밖에 없다. 네. 사회적 연대가 절실한 곳에 저는 진보 노동자회가 함께하고 있는 것 자체가 대단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두 번째로 코오롱 정리해고 분쇄투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일배 코오롱 정리해고 분쇄투쟁위원장은 과천에 있는 코오롱 본사에서 천막을 치고 복직을 위한 단식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코오롱 노동조합은 2004년 구조조정을 실시하지 않겠다는 전제하에 임금 동결과 무노동 무임금을 수용했습니다. 2005년에는 임금 15%를 삭감해서 합의하면서까지 정리해고를 막고자 노력을 했으나 코오롱 자본은 천여 명을 정리해고했습니다. 노조위원장 선거 무효화 시도에도 코오롱 자본은 개입을 했고요. 조합원 성향 분석이 당긴 블랙리스트 작성 등 부당노동 행위를 하였습니다. 코오롱 정리해고 분쇄투쟁위원회는 그동안에 코오롱 스포츠 불매운동, 송전탑 농성, 본사 로비 점거투쟁, 코오롱 회장 자택마당 점거투쟁 등을 전개하였는데 이러한 투쟁을 전개해오면서 하는 얘기는 할 수 있는 투쟁은 우리는 다 해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10년이 되고 있는 오늘날에 와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12월 2일에 있었던 코오롱 정리해고 철폐, 노조 파괴 분쇄, 민주노총 결의대회, 10년 싸움을 끝장내자 해서 최일배 코오롱 정리해고 분쇄투쟁 위원장은 10년의 투쟁을 반드시 끝내겠다는 결심으로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코오롱 복직투쟁은 각계각층이 현재의 목숨을 걸고 투쟁하고 있는 코오롱 노동자들에게 조그마한 힘이라도 실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조그마한 힘이 노동자에게는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네. 와, 치사하게 이렇게 약속해놓고 뒤집다니. 근데 마음이 참 씁쓸하고 한 게 요즘처럼 추운 날씨에 무기한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참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예.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추운 날 단식을 하는 거는 진짜 몸에 더욱더 큰 타격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정말 목숨을 걸고 투쟁한다는 게 무엇인가를 이 코오롱 투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 제가 김영동 대표님이랑 코오롱 여기 단식 투쟁하는 현장에 같이 이제 다녀왔는데요. 네. 그 농성장이 과천 정부 종합청사 맞은편 코오롱 빌딩 앞에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요일이었는데 과천 시민들 대상으로 정리해고 복직을 요구하는 그런 서명 운동을 계속했습니다. 네. 그 이러는데 불구하고도 많은 그 해고자 노동자들이 나와서 직접 어깨띠를 메고 지나가시는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외치기도 하고 서명도 받고. 근데 다행인 것은 그 과천 시민분들께서도 이제 그동안 이 워낙 오랫동안 투쟁을 해오셔서 그런지 많이 알고 계시고 네. 또 서명도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이 정리해고라는 이 담론 자체가 우리 사회 속에서 많이 퍼져 있다. 다들 많이 안타까워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추운 날에 단식한다고 되게 걱정도 많이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되게 많이 고마웠고 이렇게 어쨌든 복직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투쟁하시는 노동자들 보면서 많이 반성도 됐고 또 감동도 많이 받았어요. 네. 예, 힘도 많이 되게 됐고요. 하여튼 많은 분들께서 이런 특히 정리해고라는 것이 대단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살인이잖아요. 노동자들에게는. 네. 근데 이런 분들에게 정말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이분들한테 대단히 큰 거란 거 저는 많이 느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곳을 찾아다니면서 같이 연대하고 함께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그 서울 지역 구로에 하이텍 RCD 코리아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노동자들이 어떻게 노조 사수를 하는지 알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하이텍 RCD 코리아는 본사가 충북 청원군 오창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회사는 모형 비행기와 헬리콥터 등의 조종기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하이텍 RCD 코리아 노동조합은 2002년 임금 협상 과정에서 투쟁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회사는 공격적인 직장 폐쇄와 조합원 정리 해고, 구로 공장 분사와 폐쇄 시도를 하였고요. 조합원 13명 징계와 5명을 부당 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조합원들이, 여기 있는 조합원들은 전부 다 여성 조합원들입니다. 조합원에 대한 CCTV 감시를 했고요. 단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지를 하고 고소 고발을 하는 등 온갖 노조 탄압을 했습니다. 이러한 노조 탄압의 노동자들은 특히 여자 노동자들은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2005년 5월 10일 지난 4년 동안 계속된 회사 쪽에 고소고발, 남발, 불법적 직장 폐쇄, 부당 배치 전환, 부당 해고 등 노조 탄압으로 인해 여성 조합원 13명 모두가 정신질환을 앓게 되었다며 하이텍 RCD 코리아 노동조합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조합원들은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고혈압과 우울증, 안면근육 마비 증세 등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신경정신과 검진을 받은 결과 우울증을 수반한 적응장애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마음과 힘이 힘들었겠습니까? 10여 년의 투쟁을 통해서 회사의 노조 분책 책동들을 이겨낸 하이텍 RCD 코리아 노동조합은 현재 가장 큰 사안인 구로공장 폐쇄 음모인 공장 이전과 부지 매각을 분쇄하고 민주노조를 강화하겠다라는 의지가 높은 상태입니다. 네. 와, 전부 여성 노동자들이시라고요? 네. 아, 저는 그 오늘 그 새 그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아까 그 삼성투쟁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삼성 부사장이 KT로 가서 똑같은 방식으로 노동자를 탄압했다라는 것과 그리고 코오롱투쟁 같은 경우는 천여 명이 해고가 됐는데 이분들이 지금 현재 열심히 투쟁하고 있고 무기한 단식투쟁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이텍 RCD 코리아 노조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이 10년 넘게 지금 투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사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은 그 노조를 탄압하는 자본가들의 방식은 갈수록 이제 악랄해지고 그리고 한 회사를 넘어서서 여러 회사들에 적용이 된다면 반대로 이 자본가들과 열심히 싸우고 있는 노동자들은 더욱더 끈질기고 강력한 힘으로 투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 자본가의 악랄함과 그 노동자들의 그 강한 그런 조직력 그리고 강한 모습은 이런 식으로 대비되면서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투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그럼 지금 하이텍 RCD 코리아 노동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로에서 투쟁을 하고 계신 건가요? 예, 거기에 계신 분들이 그 전부 다 노조원들이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 청주에 있는 공장에 계십니다. 구로에서 청주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투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진 않고요. 그 분들만 지금 구로에 남아 있는 상태고 나머지 분들은 그 본사인 충북 청원군에 있는데 지금 그쪽에서 이제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 제가 얼마 전에 그 한 연극을 봤어요.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과 투쟁을 담은 연극이었거든요. 근데 그 연극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비정규직 그 해고에 맞서는 투쟁을 하다가 그 같은 노조원 중에 한 명이 사측으로 다시 붙은 거죠. 예. 그리고 그 사측으로 붙었던 그 노조원이 그 연극 내용이 세월호하고 이제 연결돼서 나온 내용이라서 그 노조원이 자기 아들이 그 세월호 그 배 안에 있다가 희생을 당한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그 연극에서 저는 느껴지는 게 그 비정규직 그 노동자들의 처지를 보면 투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고 투쟁을 하다가 변절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존재를 하죠. 그런데 이 둘 사이를 이간질하면서 끊임없이 그 투쟁력을 약화시키는 존재는 자본가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관계와 이 구조 속에서 실제 자본가들이 얼마나 교묘하고 그리고 악랄하게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는가, 그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탄압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특히 코롱 그 투쟁에서 1,000명이 정리해고 됐다는 소식을 저는 접하면서 한 명이 해고되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해고되면 나는 해고되지 않았으니까 다행이다가 아니라 그 다음엔 내 차례가 될 수 있구나 라는 게 그 노동자들의 공통된 심리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예. 그 진보 노동자 회의에서 그 비정규직의 그 정규직화 그리고 노동자들의 단결과 혁신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러한 노동자들의 어려움과 그런 고통이 함께하면서 이렇게 싸우는 진보 노동자회가 정말 다시 한번 느끼지만 훌륭한 단체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그 아까 다시 한번 KT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네. KT가 2000년대를 접어들면서 세 번이나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것도 규모가 기본이 5,000명, 그리고 최근에 작년인가 해서 8,000명이 구조조정돼서 정리해고를 된 노동자들이 생겼는데 근데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았죠. 네. 그거는 그 KT의 의용노조와 KT의 그 교묘한 이 탄압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사회적으로 크게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대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 과정에서 60여 명이 넘게 자살을 또 했다고 그래요. 보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제 알려진 게 쌍용 자동차인데 쌍용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렇게 KT라든지 오늘 소개한 이런 노조들 그 직장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한 장기 투쟁을 하고 있는 이 사업장들 보면 처음에 이제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는 10년, 뭐 길게는 26년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되게 가슴이 뭉클했어요. 네. 그러니까 솔직히 10년이라는 게 말이 10년이지 그 지나는 세월이 돌아보면 네. 사실 나이도 들고 또 얼마나 많은 사회적인 유혹과 또 포기하고 싶은 이런 개인적인 사정들 있었을까 한번 네. 생각을 해보면 그거는 정말 말로 닿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라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기 때문에 원 상태로 돌아가기 위한 자기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그 처절한 투쟁을 우리는 정말 겸허한 마음으로 존경하지 않을 수 없다. 네. 그리고 더더욱 이런 10년, 20년 가는 투쟁들, 사회적인 연대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과연 가능할 수 있을까? 네. 저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어요. 네.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고 이 새 사업장 중에 그 어느 하나 아프지 않은 사업장이 다 아프지만 특히 좀 더 쓰라리는 것은 마지막에 설명드렸던 하이텍 RCD 코리아 노동조합입니다. 구로 공장에 지금 몇 분 안 남아 계시고요. 그리고 그분들 다 여성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여성분들의 깊은 좀 애정과 관심이 좀 부탁을 좀 드립니다. 네. 이 자리를 빌어서. 네. 저 또한 같은 여성으로서 이 투쟁 소식을 들으니까 더욱더 마음이 무겁고요. 정말 빠른 시일 안에 연대하기 위해서 달려가야겠다. 아마 옆에 있는 스테파니도 같은 생각을 할 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눈가가 촉촉히 젖었어요. 우리 스테파니는. 네. 오늘은 진보 노동자의 대표이신 김병동 대표를 모시고 노동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여러분 직접 들으니까 훨씬 더 생생하고 좋지 않나요? 네. 예, 정말 좋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모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예, 저는 정기적으로 이제 이런 투쟁하는 얘기들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저도 좋습니다. 네, 여기서 오케이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대표님. 예, 감사합니다. 와. 와. 네, 오늘은 국가보안법의 역사와 문제점으로 시작을 해서 노동 현안까지 이야기해봤습니다. 네, 오늘도 굵직굵직한 사안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더 중요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네 명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끝!